너희가 서로 돕지 못하는 것은 어찌된 일이뇨? 그렇지 못하니라. 그날 그들은 심판에 복종하게 되나니 그들은 서로 다가서며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하더라. قالوا بل لم تكونوا مؤمنين وما كان لنا عليكم من سلطان بل كنتم قوما طاغين فحق علينا قول ربنا إنا لذائقون فأغويناكم إنا كنا غاوين فإنهم يومئذ في العذاب مشتركون إنا كذلك نفعل بالمجرمين 실로 너희가 오른편으로부터 우리에게 왔으며라고 말하니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믿음이 없었노라. 우리는 너희를 다스릴 아무런 힘도 없도다. 그것은 오히려 너희가 오만한 백성 중에 있었노라. 진리인 주님의 말씀이 입증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할 뿐이라. 실로 우리는 너희를 방황케 했으며 우리 스스로도 방황했노라. 실로 그들 모두는 그날 벌을 받음에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이렇듯 죄 지은 자를 다스리니 إنهم كانوا إذا قيل لهم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يستكبرون ويقولون أئنا لتاركو آلهتنا لشاعر مجنون بل جاء بالحق وصدق المرسلين إنكم لذائق العذاب الأليم وما تجزون إلا ما كنتم تعملون إلا عباد الله المخلصين أولئك لهم رزق معلوم فواكه وهم مكرمون في جنات النعيم على سرر متقابلين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는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을 때 그들은 오만하곤 하였으며 제정신이 아닌 시인을 위하여 우리의 신들을 포기해야 되느냐라고 그들은 말했더라. 그렇지 않노라. 그는 진리로 도래하여 선지자들을 확증하였노라. 실로 너희는 고통스러운 벌을 맛볼 것이요 너희가 행한 것으로 대가를 받으리라. 그러나 성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제외이며 그들을 위해서는 알려진 일용할 양식이 있으니 기쁨의 과일들과 명예와 존엄이 그것이라. 그들은 가장 축복받은 천국에서 옥좌에 앉아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유타프 알레이힘 비카스 민 마인 바이다 알라즈틴 리샤리빈 라 피하 가울루 와라 훔 안하 윤자푼 وعندهم قاصرات الطرف عين كأنهن بيض مكنون فأقبل بعضهم على بعض يتساءلون قال قائل منهم إني كان لي قرين يقول أئنك لمن المصدقين أئذا متنا وكنا ترابا وعظاما أئنا لمدينون 흐르는 샘물에서 잔으로 순배를 들게 되나니 그것은 수정같이 하얗고 마시는 이들에게 맛이 있더라. 그것은 머리가 아프지 아니하고 취하지도 않더라. 그들 주위에는 순결한 여성들이 있나니 그녀의 눈은 잘 보호되었고 눈은 크고 아름다움에 마치 잘 보호받은 달걀과 같더라.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서로가 질문을 하니